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 조금씩 다가와 날 안고서 그대 지난 기억에 멈춰진 시간은 얼마나 또 흘러야 하는지 그대의 품 안에 내 가슴에 그 안에 살던 그대라서 그댈 사랑하고도 원해줘 그대 기억 속에 날아서 이미 지나버린 사랑 그 안에 지친 내 맘을 또 채워줄 그대는 어디에 또 얼마나 그대를 보내야 얼마나 또 그대를 알는지 아련한 봄처럼 추억처럼 이미 내 안에 살고 있죠 I'm not afraid to die.